금목걸이 경주 노소동 215번지 무덤 출토 신라 6세기 보물 456호 6세기 전반이 되면 목걸이뿐만 아니라 금관이나 귀걸이 모두 매우 장식적으로 변한다. 이 목걸이는 굵은 고리 귀걸이에 셋장식에 사용되는 작은 고리를 여러 개 연결해 또 하나의 둥근 구슬 모양으로 만들었다. 작은 고리에는 색임 눈 장식이 있고 여러 개의 하트 모양 달개를 매달았다. 맨 아래쪽에는 녹색의 곱은 옥 한 점이 달려있다. 경주시 노동동, 노소동에 모여있는 큰 무덤은 대부분 5세기부터 6세기 전반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대형 무덤은 왕이나 왕족 등 신라 최상류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이 목걸이가 출토된 노소동 215번지 무덤도 그러한 무덤 중 하나이다.